동화 한국어 버전 바다 밑에 웨딩드레스 아주아주 먼 옛날 예라본이라는 왕국에 모네라고 하는 기사가 살았어요. 그는 젊고 용감하며 외모도 잘생겼지만 탐욕스럽고 사악한 왕 클로드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죠. 모네에게는 고도라는 이름의 말이 있었어요. 고도는 다른 말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평범한 오후, 모네와 고도는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와, 오늘 날씨 정말 끝내주게 좋은데? 해도 정말 눈부시고 말이야. 넌 어떤 것 같아, 고도? 네, 정말 좋네요, 주인님. 우리 숲속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열매 같은 게 있을지 몰라. 고도는 숲으로 열심히 달렸고, 모네는 열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모네는 반짝이는 깃털을 발견하게 됐죠. 와, 정말 아름다운 깃털인걸. 이러고 있으니 꼭 불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손은 하나도 안 뜨거워. 그건 아주 희귀한 불새의 깃털이에요, 주인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거죠. 오, 정말이야? 그럼 폐하께 갖다 드려야겠다. 이 깃털을 보시면 폐하께서 기뻐하시면서 큰 상을 내리실 거야. 주인님, 폐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 깃털은 폐하께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가져가면 주인님께 문제만 생길 거예요. 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깃털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야? 내 생각엔 부자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깃털을 어떻게 하시든 주인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잘 생각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서 돌아가자, 고도. 고도와 모네는 깃털을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 왕국으로 달려왔어요. 모네는 불새의 깃털을 심술궂은 왕에게 선물로 바쳤죠. 존경하는 폐하, 아주 희귀한 불새의 깃털을 발견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폐하의 명성만큼이나 아름다운 깃털이지요? 그래, 아주 잘했구나, 모네.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만. 너의 더 큰 용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 불새의 깃털을 가져왔으니 그 새를 찾아와서 데려올 수도 있겠지. 당장 그 새를 찾아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널 사자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모네는 왕의 요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납고 거대한 새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왕을 만난 후 힘없이 궁에서 나온 모네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세요, 주인님? 폐하께서 내게 그 불새를 찾아오라고 하시잖아. 그렇게 희귀하고 귀한 새를 어디 가서 어떻게 잡냐고. 찾아오지 못하면 난 곧장 사자밥이 될 거야. 걱정 마세요, 주인님.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폐하께 가서서 불새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이 마을의 넓은 들판에 잔뜩 뿌릴 옥수수 백가마를 달라고 청을 드려보세요. 모네는 왕에게 가서 고도가 말한 대로 왕에게 얘기했어요. 옥수수라고? 그래, 좋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클로드 왕은 넓은 들판에 옥수수를 뿌릴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저녁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고도와 모네는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들판 위에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위를 보자 아름다운 불새가 옥수수를 먹기 위해 들판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와! 감탄하며 새를 바라보던 중 고도가 다급히 외쳤어요. 그물을 던지세요! 모네는 그물을 가지고 달려나와 곧장 불새에게 던져 가두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왕에게 갔죠. 보십시오, 폐하. 하늘을 호령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던 불새가 이제는 폐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로구나. 아주 용감하게 잘 해냈다, 모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불새를 내게 가져왔다면 해안가에 살고 있는 바실리사 공주도 데려올 수 있겠구나. 자네라면 할 수 있겠지? 공주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사자들이 널 기다릴 테니 잘해보아라. 모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새는 속일 수 있다지만 공주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 어쩌지? 모네는 고도에게 이야기를 했고 고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주인님.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곧장 폐하께 가셔서 용의 숨결이 담긴 물약과 근사한 천막 그리고 장미를 달라고 청하세요. 그걸로 공주님을 잠재울 수 있어요. 모네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클로드 왕은 당황스러웠지만 모네가 말한 물약을 찾아 그에게 주었어요. 모네와 고도는 물약을 챙겨 해안가로 갔고 그곳에서 은색 배를 타고 황금색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공주를 발견했어요. 아름다운 태양이여 나를 비추네. 아름다운 자연이여 나를 축복하네. 모네는 깜짝 놀라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본 모네는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주인님, 어서 해변에 천막을 치고 꽃을 장식하세요. 잠시 후 공주가 배를 저어 해안가로 왔어요. 공주가 올 때까지 모네와 고도는 해변에 천막을 치고 공주를 기다렸죠.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공주님? 공주님을 위해 꽃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예쁘네요. 전 장미를 제일 좋아해요. 모네는 공주에게 꽃을 건넸고 공주는 향기를 맡았어요. 하지만 공주는 꽃잎에 용의 숨결이 담긴 물약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꽃의 향기를 맡자마자 공주는 어지러워졌죠. 갑자기 졸려오네. 모네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공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공주를 왕에게 데려가기 위해 고도의 등에 태워 왕국으로 돌아왔죠. 궁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보고 클로드 왕은 너무나 황홀했어요. 어서 결혼식 종을 울리도록 해라. 나의 공주님께서 왕국에 도착하셨다. 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종을 울렸고 그 소리에 공주가 깨어났어요. 어? 여긴 어디죠? 그대의 남편이 살고 있는 궁이라. 남편이라고요? 그렇소. 아름다운 공주, 내가 바로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요. 네? 전 결혼할 수 없어요. 어째서요? 저의 웨딩드레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당장 왕국 최고의 재단사를 불러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도록 하겠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 웨딩드레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이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바위 아래에 보관해 두었고요. 그 드레스를 가져와 주신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모네, 공주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당장 드레스를 가져와라.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어떤 청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거라. 드레스를 찾아오지 못한다면 비단뱀의 먹이로 던져줄 테니 각오해라. 모네는 깜짝 놀랐고 고도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저만 믿으세요, 주인님. 고도는 해안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도? 기다리면서 지켜보세요. 오이오! 오이오! 너 그게 뭐 하는 거야, 고도? 오이오! 그러자 갑자기 파도가 점점 강해지며 거대한 바닷가재가 나타났어요. 잘 지냈어, 레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가운데, 친구? 말해봐,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야? 바실리사 공주님이 곧 결혼을 하신대. 아, 그래서 공주님의 웨딩드레스를 찾으러 왔구나. 그래서 왔어. 레리는 물에서 춤을 췄어요. 그러자 잠시 후 또 다른 바닷가재 두 마리가 해안가로 올라왔죠. 좋아, 우리가 도와는 주겠지만 용감한 자문이 드레스를 찾을 수 있어. 난 드레스를 찾으려고 이곳 세운 거야. 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네에게 마법의 물약이 담긴 병을 주었어요. 이거 받아. 이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마법의 물약이야. 이걸 마시면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 모네는 단숨에 마법의 물약을 삼키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죠. 모네가 바위를 들어올리자 바닷가재들이 드레스를 꺼냈어요. 제가 갑니다, 클로드 페아. 모네가 물 밖으로 나오자 바닷가재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아, 드디어 드레스를 찾았군. 다행이야. 이제 골치 아픈 일도 거의 끝나가네. 거의라니?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제 이 드레스를 가지고 돌아가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도 남았거든. 아, 그렇구나. 행운을 빌어.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보자고. 잠깐만, 미안한데 그 문제 때문에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이란 게 뭔데? 고도는 바닷가재 레리와 모네에게 자신이 생각해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거면 돼. 알았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네. 좋아, 어서 가자고. 고도와 모네는 자신만만하게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존경하는 폐하, 그리고 공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밑에 있던 공주님의 드레스를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아주 잘했다. 드디어 아름다운 바실리사 공주가 나의 아내가 되겠구나. 그리고 왕과 왕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드레스는 폐하께서 왕국에 사죄를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죄를 하라니? 대체 왜?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인 나에게 뭐라고? 사죄를 하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그러시다면 저도 어쩔 수 없군요. 그러자 갑자기 바닷가재들이 집게발을 세우고는 왕궁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더러운 바닷가재들이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야? 우린 더럽지 않거든. 저자를 잡아라. 바닷가재들이 왕을 향해 몰려가자 왕은 달아났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 이 멍청한 바닷가재들아! 경비병들, 빨리 잡아! 경비병들이 바닷가재를 막으려 나섰지만 요리조리 피해갔어요. 왕은 발코니로 달아났고 바닷가재들은 그를 에워쌌죠. 어서 사죄하시지. 어서 사죄하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동안 너무 심술궂고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그럼 왕위에서 내려가. 어림없는 소리. 알았어, 알았어. 당장 왕위에서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래야지. 어서 저자를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 클로드 왕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골치 아픈 문제가 혹시 아직도 남아있나? 이제는 더 없을 것 같아. 바실리사 공주는 모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죠, 용감한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전 한 게 없습니다. 공주님을 도운 건 제 친구이자 총명한 말인 고도와 바닷가재 레리, 그리고 그 친구들인걸요. 공주는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도와 레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공주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왕이 공주님을 납치한 걸 아셨음에도 어째서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러자 바실리사 공주와 레리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모네와 고도는 왜 웃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그게 내가 웨딩드레스를 바다 밑바닥에 보관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결혼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친구 레리가 바닷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지켜준 거예요. 레리가 공주님의 친구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레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가지러 가면 내가 억지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알려뒀었어요. 그럼 날 꼭 구하러 오라고 했었죠. 아하. 그리고 모네와 고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모네는 예라본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실리사 공주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종종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고도와 바닷가재 레리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죠. 전하, 어차피 이렇게 됐고 공주님과 그런 약속을 했으면 나한테도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 서운하게. 난 그냥 공주님과 조금 특별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렇겠지. 그럼 우리 사이는 별거 아닌 거야? 우린 친구 아니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이 녀석 또 시작이네.